지속적 발전에 관한 평양 국제 토론에 참가할 카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종합대학 교수인 박경애 카나다 조선 지식 교류 협력 계획 소장과 말레이시아, 미국, 중국, 인디아, 영국의 전문가들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